할렐루야. 우리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20년 뒤 그리고 2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과 그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상이나 꿈과 같은 특별한 계시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예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좀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언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 상처를 받고 여러가지 아픔이 있으면서 결국은 그 자매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알게 하실 때 어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메대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한 일은 말씀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아마 말씀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가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예언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찾고 연구하고 열심히 구석구석 뒤졌던 것 같습니다. 환상이나 기적, 계시나 예언 같은 것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워서 차분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언이나 기적, 이런 모두한 신비한 것들은 결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비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작은 은혜와 능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그 기적 자체에 빠져듭니다. 흥분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기보다는 신비한 체험 자체만을 집중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절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자제하고 절제하고 입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환상을 받았지만 그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에게 답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민족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환상이나 예언을 받고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3절 말씀.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자,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세상과 단절을 선포했어요. 베옷을 입은 채로 제 위에 앉았습니다.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는데 다른 것을 즐기고 아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는 것마저 그냥 단절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것들, 내가 즐겼던 것들, 심지어 모든 일들까지도 다 제쳐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아,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주시면 우리는 곧바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독불장군이 됩니다. 나 따라와. 말씀하셨다니까?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따라와야지 왜 안 따라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마치 그 사람이 사단에 휘어잡힌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미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면 혹은 기적을 통해서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선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곧바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계획을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는데 우선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교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의 한에서 조건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행위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인정만 하고 자백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죄를 인정한다고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정상 참작은 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언약에 기반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행하고 너희가 내 말대로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면 십자가의 공의를 의지하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때와 시기와 장소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용서하고 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하니까 죄를 짓든지 말든지 회개하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것을 기초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셨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자 약속을 기반해서 그것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먼저 꺼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굉장히 약한 거죠. 이용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용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한테 나와서 막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약해져갖고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다니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성품과 약속을 이용해서 용서받으려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정말로 이용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전심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받아주지 않으시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왕들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시작 부분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지었죠? 사실 다니엘은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한 죄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쌓여서 벌어진 일이에요. 생각해볼까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거, 미국이 이렇게 된 거, 내 잘못이라고 철저하게 눈물 나고 회개가 되시나요?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미국의 이런 동성애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나 뭐 죄악들, 한국의 죄악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들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죄악입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천심으로 통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 내가 물질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들, 내가 가정에서 주인 되었던 것들,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들, 그것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자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교회 대표로서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서 그가 대표이든지 아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권한들이 정당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공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고백이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드디어 선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죄악, 미국의 죄악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잘못했다는 거죠. 진정 어린 고백이죠. 이것 하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망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셔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내일이 주일이어서 내일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일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쉽더라고요. 주일 말씀, 월요일 말씀이 빠지니까 이야기가 마치 그 토니바퀴 빠진 것처럼 이빨 빠진 것처럼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요.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막 먹먹해졌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이미 듣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이런 사랑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그 고백을, 하나님 원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모먼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곧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 고백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가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한국과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무너졌습니다. 바른 사역자들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들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믿과 성공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이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가정을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모든 사역자, 신학생, 모든 신학교와 선교지를 대표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을, 가정들을, 교회들을, 신학교들을,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